세계 철새의 날이 즈음한 민족 토론회가 17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토환경보호성,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성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 연관부문 일꾼들과 환경보호 전문가들, 세계보호연맹, 동아시아 오세안주 철새이동경로 협력기구, 도이칠란드 한수자위델 재단 성원들, 주조 수리아랍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도이칠란드 연방공화국 대사관 성원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주요 철새들과 철새 보호지역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철새 조사 및 서식지 관리 활동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러 종의 이행성 물새들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돌아보았습니다.